생각을 모아 Thank you. 속에서 작은 전설처럼 너와 나는 고운 꿈을 엮으며 마주보고 웃는 얼굴마다 눈빛을 담아두었지. 그 얼굴 하나 좋은 건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마음의 세계. 이대로 영원히 이대로 영원히 나는 너하고 너는 나하고 외로움을 같이 하는 찾아 같이 가는 일. 너와 나의 많은 얘기는 가슴 깊이 남았는데 끝이 없는 그리움 주고 살아 가슴 깊이 남았는데 끝이 없는 그리움 주고 사라져간 너의 쏟아지는 비야 가슴 속을 씻어주는 비야 비야 비야 울려주는 비야 내 마음을 달래주는 비 비야 비야 비야 쏟아지는 비야 가슴 속을 씻어주는 비야 비야 비야 울려주는 비야 내 마음을 달래주는 비야 하늘과 저 바다 이어주는 비야 세상의 근심을 걷어가는 비야 기다림에 지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어둠을 헤치고 내려오는 비야 눈물과 웃음을 이어주는 비야 돌아갈 곳 없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쏟아지는 비야 가슴 속을 씻어주는 비야 비야 비야 울려주는 비야 내 마음을 달래주는 비 하늘과 저 바다 이어주는 비야 세상의 근심을 걷어가는 비야 기다림에 지친 모든 사람들 설 수 있도록 어둠을 헤치고 내려오는 비야 눈물과 웃음을 이어주는 비야 돌아갈 곳 없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찾도록 비야 비야 쏟아지는 비야 가슴 속을 씻어주는 비야 비야 비야 울려주는 비야 내 마음을 달래주는 비 비야 비야 쏟아지는 비야 가슴 속을 씻어주는 비야 비야 서 있던 그대와 내 모습 세월이 흘러도 지울 수 없어라. 둘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너무너무 다정했던 날 여기에 서 있던 그대와 내 모습 세월이 흘러도 지울 수 없어라. 너무너무 다정했던 날 여기에 서 있던 그대와 내 모습 세월이 흘러도 지울 수 없어라. 하지만 말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마음을 안다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어.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 서로 안다네. 우리는 서로 좋다는 말을 숨기려 하지 샘솟는

사랑.